저어든 열다섯에 나 세상은 참 커서 너무 작은 날 이제 난 상상할 수도 없어 향기가 없던 텅 비어있던 나 I pray Love you my brother 형들이 있어 감정이 생겼어 나 내가 됐었어